소리와 흩날리는 먼지 고요한 거리와 겨울의 장대비 나지막히 들리는 그대의 숨소리 새하얀 베개와 포근한 잠자리 창문 틈 사이로 고개 드는 빛 그 틈 사이로 사랑이 새어나오지 잠이 덜 깬 그댄 안아달라 말았지 모든 아름다운 순간이여 여기서 정지 그댄 나를 안성시켜 나를 이끌고 외로움에 지친 나의 두 손을 잡고 사랑의 서툰 남자임을 이해해주고 새까맣던 밤하늘에 별을 띄우죠 달빛에 의지하며 길을 걷던 나 강물처럼 슬렁이는 삶을 살다가 이 거친 세상 앞에 무릎 꿇지만 그대의 손을 잡고 나는 하늘을 날아 친 길을 잃은 아이 방전된 전두처럼 버려지는 스타일 병실의 환자처럼 화실의 꽃잎처럼 난 죽어가겠지 그대의 목소리와 숨소리를 곁에 둘 수 없는 나는 울지 사랑의 때를 쓰는 것도 아주 잠시 어둠에 낡아두어 여긴 나의 뷰지 때론 직구준 이별로 인해 아파하면서 잃어버린 행복을 슬퍼하면서 그 아름다운 날들을 밤새 뒤척이며 그리워하면서 깨맨 깊은 상처는 떠나고 떠나 기어이 번져버려 흉터가 됐지만 그대 곁에 있는 나는 희망스럽죠 겨울날의 담비조차 되게 뜨겁죠 사랑의 성장통 베베베베베 baby don't cry 서른 살이 넘어 느끼는 사랑의 소통